깨우는 밭의 새벽양식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좇는 신앙을 갖자. 온전히 좇는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광야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말세에 죽지 않고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장정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은 여호수아 갈렙과 또그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60만 3,548명으로 갈리게 되었죠. 결국 이두 명과 60만 3,548명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는 기준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좇되 온전히 좇았느냐? 온전히 좇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좇아 애굽을 탈출했죠. 하지만 온전히 좇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았고 온전히 좇지 못한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온전히 좇는 신앙 온전히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쫓는다, 따라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되 그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 온전히 좇는 모습이죠. 신약시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힘없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되 어떻게 쫓아갔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되 멀찍이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멀찍이 쫓아간 이유를 가리켜 성경은 예수님의 결국을 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거리를 두고 좇았다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결국을 보려고 멀리 쫓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사형 판결이 나자 사형이 확정되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멀리 쫓는 자의 최후죠. 바로 이런 베드로의 모습, 우리 이것을 가리켜 구경꾼 신앙이다. 구경꾼 신앙이다. 멀찍이 쫓아서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하는 신앙. 그래서 나에게 유리하면 그때 가서 붙고 나에게 불리하면 버리고 떠나겠다는 심보. 이것이 바로 멀리 쫓는 자의 의도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구경꾼 신앙이 아닙니까? 아,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구역장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멀찍이 바라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따르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멀찍이 좇는 신앙이었죠. 우리는 이 시간 멀찍이 좇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말씀의 뜻을 바짝 좇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 즉 하나님이 갈렙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죠. 나를 온전히 좇았은 즉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 말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말레. 말레는 바로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웠다 이거예요. 갈렙은. 또 이 말레 뒤에 어떠한 단어가 붙냐면 아하르. 아하르는 내 뒤에 이런 뜻이에요. 나의 뒤에 이런 뜻이에요. 즉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말레 아하르는 어떠한 뜻이냐.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어떠한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는 신앙.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아담의 칠대손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도 바로 하나님의 뒤를 바짝 뒤쫓은 말레 아하르의 동행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더니가 이트할레크. 할라크의 제기형 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바로 어떤 존재의 뒤를 바짝 뒤쫓아 걷다. 조금의 간격도 허용하지 않고 바짝 붙어서 걷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이었어요. 바로 앞서 말한 히브리어 말레 아하르의 동행을 에녹은 했다는 것이죠. 출애굽 광해 노정을 보시면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지 않다가 비참한 결말을 맺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진 끝에서 따라갔죠. 근데 불평하면서 억지로 진 끝에부터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베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다베라, 불사름이란 뜻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심에 악한 말로 원망하면서 그냥 억지로 따라간 거예요. 진끝에 붙어서 따라간 거예요. 그 결과 그 진끝에 있던 자들을 불로 사르셨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불살라버렸다라는 뜻의 다베라라는 지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만난 이후 하나님을 따라가되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와 말씀과의 거리,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어느 정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 또 에녹처럼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꾸려고 멀찍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 가득하며 진 끝에 붙어서 억지로 겨우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가람 목사님이 이 보아와 같은 구속사의 말씀을 남기고 떠나신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간절한 바람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불러 모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계실 때는 서로 경쟁이 되어서 열심히 구속사의 말씀, 근현대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신 이후로는 오히려 외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춤을 추며 서책을 구입하겠다, 말씀을 듣겠다 계속해서 오는데 정작 우리들은 의기소침해하고 잠잠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 전파라는 사명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나를 기뻐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따라가며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담의 광장에 한인축제 부스 자원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돌아오는 주일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오히려 2015년도 두배붕을 향해서 구속사 말씀 전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바짝 돋는 헌신의 모습 우리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그 뒤를 바짝 충만하게 채워서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모습이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바로 60만 3,548명과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여기도 분명한 기준이 나오죠. 온전히 순종치 않은 자들과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서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이 단어도 히브리어 말레아하르입니다. 말레아하르. 온전히 좇았다. 민수기 32장은 온전히 순종했다. 근데 성경은 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가리켜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들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치 않는 자들,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들이다. 민수기 14장 22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60만 3,548명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온전히 좋지 않는 자들, 온전히 순종치 않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온전히 좇는다. 결국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견해를 모두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견해를 버리고 그 빈 공간에 말씀을 채워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좇음이다. 여기에 만일 70명이 앉아있다면 이 70명의 생각과 감정과 견해는 모두가 다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똑같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내 의견만 옳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모두의 생각을 공평하게 펼쳐놓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다 펼쳐놓고 무엇이 가장 좋은가 고를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모두의 생각과 모두의 견해, 모두의 감정과 맞지 않고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는 우리 각자의 생각과 감정과 견해를 모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좇는 신앙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말씀의 뜻을 따랐습니다. 바로 어떠한 순간이었습니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이새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누가 봐도 엘리압이라는 얘기죠. 근데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누구를 택합니까? 작은 목동 다윗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한마디 토달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접고 따랐습니다. 두 번째 신약에 또 이런 인물이 나오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도 처음에 어부로서의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있었지만 이것을 접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거 다 해봤다 이거예요. 밤새도록 어부의 견해를 가지고 구석구석 그물을 안 내려본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 접고 내 견해 접고 말씀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 순종함으로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또한 창조주이시지만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만을 좇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았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견해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잔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견해였어요 순간 예수님은 그 견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바꾸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내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온전히 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견해를 다 버리고 따라야 할 이 늘푸른 동산교회에 대한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야 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곳 늘푸른 동산교회가 모든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된다는 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위치가 어디이든 성도 수가 몇 명이든 교회 환경이 어떻고 교회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또 교회 안에 나와 맞는 사람이 있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가디나 늘푸른 동산교회가 바로 전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된다는 사실 하나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분명한 말씀의 뜻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생각도 그 어떠한 감정도 그 어떠한 견해도 모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견해가 이제는 이 늘푸른 동산교회를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울까 하는 말씀의 생각, 말씀의 감정, 말씀의 견해로 다시 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이 머문 이 성전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흩어진 생각, 흩어진 감정, 흩어진 견해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견해에 하나로 일치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우리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곳 늘 푸른 동산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축복의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걱정, 인간적인 근심 모두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해결되고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영혼들을 더해주시는 두 배 부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온전히 좇는 신앙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온전히 좇는 신앙이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4절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 보시면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악한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온전히 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루아흐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루아흐, 어떤 뜻입니까? 영이란 뜻이. 영. 다시 말해 갈렙의 영은 다른 사람들의 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좇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영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둘 중에 하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느냐, 우리의 영은 이 양 갈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영, 사단마귀의 영이죠. 이 영을 받고 이 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느냐. 또한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그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은 이것을 더욱 명확히 설명하고 있죠. 육신을 좇지 않고 세상의 영을 좇지 않고 이런 뜻이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영이 나아갈 방향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좇는 자, 다시 말하면 세상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반면 영을 좇는 자,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60만 3,548명이 겪었던 사망으로 가느냐, 여호수아 갈렙이 향했던 생명과 평안으로 가느냐, 우리에게도 그 양단의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할 때도 영의 생각을 좇아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을 좇아, 육신을 좇아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좇아 일하면요, 모든 것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아, 기분 나빠. 응? 나 저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어. 이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영을 좇아 사는 사람이죠. 생각을 바꾸어서, 야, 내 생각, 내 감정이 좀 어둡고 기분이 안 좋지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교회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을 좇는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좇아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은 한 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견해도 하나가 되어서 오직 구속사 말씀의 뜻만을 전하는 두 배의 부흥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남은 하반기 동안 키브리어 말레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따라가시는 가운데 이 늘푸른 농산교회 본당 또한 히브리어 말레로 빈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 시간 말레 아하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뒤를 말씀의 뒤를 충만하게 바짝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왔다면 또 불평하며 진 끝에 매달려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과거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히브리어 말레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짝 충만하게 쫓아 따르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속사 말씀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10월 달에 있을 한인 축제, 죄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바짝 붙어서 내 생명 바쳐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를 더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말레로 이곳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총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말레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5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